1, 2, 3, 4! CCN 공방 19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창훈입니다. 전대현입니다. 아, 우리 전대현 전사님 진짜 이게 얼마 만에 상봉인지. 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예, 여기 왜 이렇게 낯설죠? 우리 그럼 저희 네. 한 달이 네. 다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오늘 근데 왠지 또 네. 썰렁함이 네. 느껴지는데 아. 아 우리 진님이 지금 네. 거의 근처까지 다 왔는데 네. 예, 오늘 멀리 다녀오시느라 아. 예, 아직 길에서 헤매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여름에는 저희 같은 음악 사역자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저는 일찍 와서 기다렸다는 거. 죄송함이 배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 저 많은 아이고. 분들이 전수사님을 근 네. 3주 가까이 방송에서 못 만나서 궁금해하셨을 텐데 네. 근황을 좀 알려주시죠. 예,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원래 제가 원래 일이 없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네 제가 원래 일이 잘 없는데 예, 여름에 조금 있어요. 여름에 조금 있어서 그 조금 있는 행사 사역들 행사랜다 사역들 이제 그렇게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실히 예년과는 좀 다른 게 예년에는 젊고 싱싱했어서 이런 사역을 하고 다음 날이면 쌩쌩해졌는데. 아, 일주일이 지나도 이 피로감이 회복 안 될 것 같아요. 재생 속도가 이제 예. 점점 느려져가지고. 아, 저희 정말 예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아, 일단은 우리 오랜만에 전도사님 오셨으니까 전도사님 목소리 많이 들으시라고 진님 오시기 전에 네. 저희 먼저 시작해 버리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최근도 아니죠. 벌써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DJ 워십 그리고 EDM 관련한 뭐 논란들이 네.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논란의 막차를 타고 네. 예, 마무리 정리하는. 네, 저희 정말 막차 느낌이 나는데요. 네. 네, 하마터면 계절이 바뀔 뻔했어요. 네. 네. 그래서 서둘러 오늘 이 주제를 좀 다루고요. 저희 둘이 일단 진행을 하고 네. 진님은 중간에 오시는 대로 합류하시는 걸로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럼 들어갈까요? 네. 네. 일단은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을 다루고 싶었던 결정적인 그 댓글이 네. 있었어요. 저번 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네. 논박이 오가는 중에 어떤 분이 아주 네. 조심스럽게 근데 EDM이 뭔지 누가 좀 설명을 좀 네. 그래서 뭐 논쟁도 논쟁이고 논란도 논란인데 일단은 EDM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제가 간단하게 EDM이란 장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전선사님은 잘 아시죠? 아니요. 네. 저는 워낙에 춤과 거리가 멀어서 아, 예. 네. 뭐 저를 아시는 분, 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점프 3번 이상 못해요. 4분의 4박자인데 3번 하고 나면 4박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까요? 예. 오늘 좀 설명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예.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고요. 장르적으로는 하우스 뮤직과 네, 거의 하우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또 이 시점에서 하우스 뮤직이 뭐냐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하우스 뮤직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네. 예, 설명을 더 해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그루브가 강조가 되던 기존의 하우스 음악이 빅룸이라는 이름으로 네. 좀 더 더 큰 규모의 클럽이나 페스티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네. 신세대 페스티벌 음악 이것을 가리켜서 EDM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빌드업이랑 드롭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네.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런 음악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보시면 아시죠. 전자음으로 막 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진 막 이렇게 한없이 긴장 고조시키는 이런 거를 빌드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일반 음악에서는 저희가 드럼이 이렇게 중간에 예전에 필인이라고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런 필인이 들어가는 마디들을 빌드업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 장르에서는 그런 그 빌드업과 드롭이라는 어떤 음악적인 네. 기법을 사용해서 네. 마치 이제 음악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예, 하는. 한참 고조시켜 빌드업 시켰다 갑자기 드롭 시키면 갑자기 또 그 충격이 배가 되니까. 네. 예. 그런 이제 아주 극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네. 음악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하우스 음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략적인 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70년대에 1970년대에 디스코가 지금의 하우스 그리고 EDM으로 이어진 것으로 정리하면 네.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코, 하우스, EDM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디스코가 70년대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류 음악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때는 락 음악도 약간 디스코적인 그런 음악적인 장르를 채용해서 나오는 음악들도 있었고요. 네. 워낙에 한 시대를 풍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역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죠. 반감을 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보편적인 음악은 사실 아니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락커들도 디스코 음악을 들고 나오니까 이 락 팬들이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LP들을 가져다가 놓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행동들도 했다고 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디스코 음악이 흑인 게이 음악이라고 폄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약간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코가 역풍을 맞아서 디스코 음악의 그 출시되는 숫자들이 네.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클럽에서 음악을 트는 DJ들이 당장 틀 음악들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음악을 찾아서 어떤 음악을 틀어야 하지 고민을 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드럼머신이라는 그렇죠. 드럼머신. 예, 드럼머신이 예. 등장을 한 거죠. 드럼머신을 연주를 해보니까 아 이거 잘만 하면 내가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DJ들이 음악을 만들기 시작해서 클럽에서 사용한 것이 하우스 음악의 시초입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땀을 흘리면서 와우 예, 진님이 네. 도착했습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네. 싶네요. 아,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 뭐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참 만남이 순탄치도 않고 예. 마이크는 대충 맞춰놨거든요. 네네. 아, 예. 아 좋은데요. 괜찮아요?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저 예. 오랜만에 예. 아 오랜만이에요. 예. 아. 일단은 하던 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70년대 디스코 음악이 한참 주도 음악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역풍을 네. 맞으면서 DJ들이 자신들이 클럽에서 틀 음악들을 찾다가 드럼 머신을 사용해서 직접 음악을 만든 것이 하우스 음악의 시초입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의 웨어하우스라는 클럽이 있었는데요. 네. 이 웨어하우스 클럽에서 튼 음악이 시카고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 음반 시장에서 네. 웨어하우스에서 틀었던 음악이다 해서 그 음반들을 네네.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웨어하우스 음악이 하우스 음악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하우스 음악. 결국에 하우스 음악이 의미하는 건 클럽 음악. 클럽에 약간 일렉트로닉한 사운드가 담긴 그런 음악들. 네. 말하는 거죠. 보통 생각할 때 그냥 하우스 음악 하면 되게 가정적인 음악 이런 걸 같은데 전혀 집에서 만드는 네, 집에서 따뜻하게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네요. 네. 저도 예전에는 하우스 네. 음악을 마치 그런 걸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하우스 음악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이게 다시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시카고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네. 전 미국적으로까지 이렇게 확대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에서 오히려 빅히트를 친 거죠. 네. 그러면서 전 유럽적으로 이제 하우스 음악이 굉장히 그 활발하게 전파가 됐거든요. 네. 이게 당시에 이제 유럽의 클럽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분명히 예전에 했던 음악과 비슷한 음악인데 네. 미국에서 DJ들의 손을 거치면서 조금 형태가 변했거든요. 그것들이 아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나 봐요. 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빅히트를 치면서 이 하우스 음악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때 당시에 유럽의 클럽 문화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이게 단지 클럽에서 그냥 음악 들으면서 춤추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엑스터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마약과 굉장히 밀접하게 네. 연관이 돼서 굉장한 사회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클럽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네. 춤추고 노는 거죠. 그 영화 이런 데 보면 네, 건전치 네. 않은 영화에 보면 네. 그런데 좀 클럽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약을 하고 막 그 분위기가 사실 잘 이해가 되실 거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 음악 장르를 듣고 네. 편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음악을 잘 알면 알수록 이 음악이 쓰임새 자체가 네. 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뭐 저부터도 어떤 예배적 관점에서 아직 이제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만 네, 네. 예배적 관점에서 볼 때 야 이걸 과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고민이 없을 수는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효시나 어떤 이런 태동을 보면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조사를 좀 하면서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잘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함부로 쓰기에는 네.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앞으로 EDM을 하거나 네.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이게 80년대 말 90년대까지 유럽에서 네. 큰 인기를 얻다가 네. 이제 2010년도에 201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서야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전에 하우스 음악이랑은 다른 이름의 EDM이라는 이름으로 이 음악들을 명명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최근 용어예요. 2010년대 이후니까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EDM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네.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 그 곡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EDM적인 요소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하우스와 EDM 음악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반향이 생겨가지고요. 네. 이제 워낙에 리듬 막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멜로디를 다시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하우스 EDM 음악에 가스펠이나 재즈 장르와 또 섞여서 엑시드 재즈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엑시드 거예요. 재즈, 예. 예. 이게 이제 게러지나 딥하우스라는 장르와 거의 동일한 장르라고 네. 하거든요. 네. 이런 장르로 나아가고 또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라는 장르로 그 이전의 장르들보다는 조금 더 그 분위기나 네. 멜로디컬한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변화된 네. 그런 장르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반 음악 씬에서는 이미 EDM의 대안 장르들이 네. 또다시 네. 등장했다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거의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 네. 역사인데요. 제가 중간에 진님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말씀 잘 드렸나 모르겠고요. 네. 네, 이렇게 한번 떠넘기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하우스 EDM 장르를 네. 어떤 수많은 일렉트로닉 장르들 속에서 네. 딱딱 끄집어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워낙에 이제 경계가 불분명한 곡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우스 EDM 하면은 4 to the floor라고 해서 기본 킥 드럼이 드럼에 이제 그 발로 꾹꾹 누르는 킥백스 예, 네. 큰 북 있죠. 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박을 치는 사박. 거죠. 네. 둥둥둥둥 이제 여기에 네. 하이햇이 섞여 나옵니다. 그러면서 둥치 둥치 둥치 둥치 둥치 둥치 둥치 좋은데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네. 하우스와 EDM의 대부분인 아주 기본 네.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악을 듣다가 이 둥치 네. 둥치가 나오면 이거 EDM이네. 하우스나 EDM. 하우스 예. 섞인 EDM. 예. EDM 섞인 EDM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우스보다 조금 더 음악적으로 막 흥분시키고 네네. 고조됐다가 네. 가라앉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조금 더 스케일 있는 예, 그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EDM과 하우스는 상당히 유사한 장르고 네. 음악계 내부에서는 빅룸 형태의 큰 페스티벌용 네. 클럽 음악을 EDM이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끔하네요.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예. 제가 EDM 공부를요. 네. 네. 논란이 막 시작됐을 때 네.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네. 한 3주가 되니까 네. 오늘 방송을 하려고 봤는데 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네. 예, 충분히 예. 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네.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우스가 네. 유로 테크노의 한 줄기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네요. 미국에서 오히려 영국으로 역수입된.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네. 영국에서 영국과 유럽에서 네. 크게 활성화가 되긴 했는데 출발점은 결국에 미국 클럽 DJ들에 의해서 한 거죠. 이제 테크노는 또 다른 그런 출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또 그러면, 예. 예. 그것도 공부를 했는데 오. 막상 지금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하니 3주 전의 기억들이 지금 뒤엉켜서 EDM만 해도 예, 네. 좋은 정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테크노는 제가 제 기억에 이거 확실치 않으면 나중에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건 또 텍사스 쪽인가 그쪽에서 텍사스. 예, 시작된 아주 작은 장르라고 들었거든요. 네. 아 이렇게 말하면 왠지 모든 어떤 논란의 근원은 미국이네요. 근데 제가 미국을 네.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요. 저도요, 저도요. 뭐 텍사스 시카고 네. 이러는데요. 네. 그 제가 아는 체감이 안 돼서 한 사역자가 텍사스에서 그렇죠. 왔거든요. 네. 네. 전기톱 사건. 전기톱 사건으로 유명한 네. 거기서 네. 거기 맞죠, 거기 맞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워낙 다양한 문화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존해 있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시장 안에서 미국이라는 곳 안에서 다양한 음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뭐 네. 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장르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네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아직도 본격적이지 않아요. 네. 이거 진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제가 네.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아 예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지난달 한 그렇죠. 중순 네. 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을 후끈다라고 열렸던. 예. 논란이 된 그 네. 사건, 네. 뭐 사건이라고 사건. 할 것까지는 없고요. 진님이 간단히 네네.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하네요. 아, 정말 간단하네요. 네. 예. IBF라는 전국 리더 대회에서 해마다 참신하는 것으로 이제 오프닝을 이렇게 행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문화의, IVF, 예. IVF 예. 전국 리더 대회. 예.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어떤 음악 장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를 해왔는데 이번 올해는 EDM이라는 장르로 오프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IVF 측에서는 이제 축제니까 일반적인 DJ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총 소요시간 20분 중에 15분을 일반 DJ닝하고 그리고 5분을 찬양으로 채우기로 관계자 측이랑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7분 22초짜리 영상을 DJ한 한진호 씨가 직접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이제 이슈가 된 거죠. 네. 그 영상에 들어있는 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었나요? 그렇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예. 그 곡은 제가 음원을 발췌를 해서 네. 여기에 한번 깔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요? 네, 영상을 직접 예, 예. 보진 못하지만 네, 어떤 네. 음악이었는지 네. 들어보셔야 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나갔다 치고요. 네.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이 사단을 왜 깔끔해. 만들었는지. 예, 아, 예. 깔끔해. 그 영상, 그 예. 7분 22초짜리 영상. 한진호 씨는 이제 만족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뭐 관심 있는 정도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어느 사람들에게는 또 이게 관역이 된 거죠. 네. 관역이 되어져서 그냥 아픈 그런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출발은 그거였죠. 있지. 크리스찬들이 모인 행사에 네. 디제잉 하는 네, 네. 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네, 네, 네.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 있고 본인도 네. 디제잉 워십이라는 네.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네. 마지막에 EDM을 가지고 네, 네. 찬양을 해도 되겠느냐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마지막에 한 두 곡 정도를 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게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얘기 네. 좀 잠잠하던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라온 네, 거죠. 그런데 네. 네. 아이브F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팀이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EDM 그리고 디제잉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개방적인 행사와 그런 단체 모습이었는가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걸 혼자서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이제 관계자들과 협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 그러니까 행사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일단은 그 영상 본 소감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떠셨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IVF는 한국 기독학생회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멋있으시네요. 그렇죠. 예, YM처럼 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뭐 검증하자고 들면 굉장히 또 견실한 그런 선교단체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왔고 네. 그들이 뭐 그들의 내부적인 보수적인 색깔과는 상관없이 어떤 문화를 향해서 취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네. 다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 그러니까 네. 크게 막 그렇게 네. 철학을 네. 담지는 않았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뭐 전에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그냥 캠프에서 그냥 얘기했었나 제 좀 기억이 지금 좀 가물가물한데 네네. 저는 늘 좀 혼란이 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 찬양 사역을 할 때 특히 네.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 네. 아이들의 열광이 있잖아요. 그 솔직히 말해서 음악이나 조명이나 영상이 그런 열광을 부추긴단 말이죠. 그런데 네. 그것이 그 안에서 100% 하나님을 향한 열광이냐 아니면 그중에 너의 흥에 도취된 열광이냐를 네. 구분한다면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좋은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어요. 네. 그냥 좋은 도구로서 그렇게 IVF 그 수련회 리더십 수련회 온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좀 질러주고 네. 예,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자.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지 않았나? 네. 예, 저는 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진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장르 음악들이 속속히 이렇게 나온 건 아닌데 있었는데 이제 그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먼저 그 영상을 보고는 좀 이런 EDM을 하기 전에 앞서서 좀 많은 이게 홍보라든지 아니면 EDM의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런 이런 음악입니다. 이런 장르입니다라는 소개가 좀 많이 되어지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영상을 노출하거나 이럴 때 포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 네. 그런 게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볼 때 낯설어하시고 예. 또 장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그런 배려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저는 일단은 뭐 예배 찬양 그 논란이 된 기본적인 것들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 왜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예, 뭐 EDM이 됐건 뭐가 됐건 네. 그 도구로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그거를 어떤 잣대로 판단해서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방송에서는 이전에 네. 좀 같은 취지의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건설적인 네. 방향을 모색해보는 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영상을 본 소감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너무 멋진 그런 영상이었으면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여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냐고 네. 약간 머뭇거려지더라고요. 네.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페이스북에. 아, 예. 저희가 음악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건 알고 네. 또 더 열심히 좋은 음악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응원하고 네. 싶고요. 네네. 그 영상을 봤을 때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네. 열광하고 같이 기쁘게 반응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네. 저는 일단은 그 나무과도 주님을이 네.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음악 장르가 너무 좋고 익숙한 네. 분들에게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이 EDM과 합쳐졌을 때 네. 본인은 만족했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 음악을 들었을 때는 뭔가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 그 곡 초이스가 좀 그랬어요. 차라리 성령에 불타는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했었으면 약간 그 그냥 분위기에 더 이렇게 도치돼서 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곡 선택이 너무 발라드 곡을 빠르게 편곡했다라는 약간의 뭐 어떤 그런 것들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영상들도 봤는데요. 다른 영상들도 약간 그런 느린 템포의 곡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인 시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겠지만 본인도 네네. 근데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뭐 본인이 생각에 이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어떤 개척자 정신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경솔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네. 보면서 예, 너무 막 자신 있는 것도 좋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검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어놓기 전에 저희 그렇잖아요 솔직히 곡을 쓰더라도 곡을 쓰면 나만 좋다고 해서 막 내가 뭐 음반에 넣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뭐 라이브 때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한 번 정도는 검증받고 싶은 네, 네. 그렇죠.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들에게 같이 음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어때? 한번 들어보면 어때? 이 분위기 어때? 이 멜로디 어때? 요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옆에 동역자들이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된다면은 네.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붉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게 네.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게 오늘 예, 조심스럽고 좀 있네요. 네. 예, 조심스럽고 해서 근데 일단 본인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네. 그냥 저도 솔직한 감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네. 저도 물론 응원은 했습니다. 저도 네. 그런 것에 있어서 막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는 사실 반감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호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럼요.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아 이거는 제가 많이 접하지 못하고 제 취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어느 지점인지는 저도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큰 이슈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아셨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그 찬양과 음악으로 네. 들려주시면 네. 저희가 더 기쁜 마음으로 네. 응원하면서 네. 기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냥 솔직하게 네.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EDM이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장르 음악이 있다라는 게 소개되어지고 물론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아니 좋은 토양에서 된 건 아니지만 네. 화제가 그래도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이제 CCM 사역자라든지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러면 네. 그 지금 현재까지 일렉트로닉이나 EDM 네. 장르 관련해서 네. 세계적으로 네. CCM 쪽에서 좋은 팀들이 있으면 네. 저희가 그 팀들을 소개해 주나요? 예, 소개를 좀 듣고 네. 네. 그 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이번 논란이 된 이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네. 저희들 얘기하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그렇죠. 저희가 또 막 진호 그 DJ 그 분을 뭐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아니에요. 싶은 네. 의도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네. 힘드신가 봐, 힘드신가 봐. 예, 예. 제가 지금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착하시니까. 말을 뱉어놓고 예. 수습이 안 되니까 지금. 예. 괜찮아요. 장르가 틀리잖아요. 예. 발라더. 예. 그쵸. 얼마 전에 예. 제가 패친 신청해가지고 받아주셨거든요. 네. 아, 그래요? 심지어 패친인데. 예. 그러면 좀 유명한 팀들. 예. 이쪽 장르에. 아, 예. 우리 전대현 전사님이 오랜만에. 예. 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가 또 이제 부연해서 또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EDM에 대한 근원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한쪽에서는 이게 유럽이 시작이다라고 생각 그렇게 보는 바라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댄스 뮤직을 제거하면 결국 일렉트로니카거든요. 네. 이 일렉트로니카 음악에는 굉장히 넓은 네. 범위의 음악들이 포함될 그렇죠. 수 있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굉장히 범위 자체가 넓어져 버리니까 저도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적으로 볼 것인가. 근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댄스홀 어떤 그런 클럽에서 전파된 음악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몇몇 어떤 들어볼 만한 네. 그리고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네. 팀들을 좀 제가 고를 시간 사실 없어서요. 친구인 그 이윤창 전도사님의 좀 조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팀들은 제 의견이 아니고 그냥 이윤창 전도사님 의견이니까 뭔가 화가 나시거나 싫으신 분들은 윤창이한테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번 먼저 기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월드와이드 메시지 트라이브라는 팀이 있어요. 네. 1992년이요. 진짜 역사가 짧은 거예요. 92년. 네. 네. 근데 요건 성향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게 요게 정통 일렉트로니카 느낌보다는 네. 약간 댄스 팝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싱어가 있고 네. 래퍼가 있는 거예요. 네. 조금 지금은 DJ들이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흐름을 주도해 가잖아요. 그거랑은 네.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팀이 어디서 공연을 하냐면 스프링 하베스트 같은 워시 컨퍼런스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예 굉장히 보수적인데 캐직 컨퍼런스와 함께 영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워시 컨퍼런스래요. 네. 스프링 하베스트 워시 컨퍼런스 네. 은사주의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요. 지금 사실 지금 상황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워시 컨퍼런스 무대 한두 번 선다고 그게 예배 음악으로 수용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냥 이제 복음을 트렌디한 음악의 옷을 입혀서 표현하는 그 소수가 있다. 딱 이 정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해체되면서 자크 포터나 테드 티 같은 일렉트로니카 기반의 프로듀서들을 배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찬 일렉트로니카로는 앤디 헌터가 있어요. 이 앞에 소개해드린 이제 팀이 댄스팝에 가까운 구성이었다면, 일렉트로니카 본질에 충실한 팀이라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앤디 헌터. 앤디 헌터.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지만 음악 장르의 특성상 클럽이나 테크노 파티에서 플레이해야 했던 그런 어떤 상황적인 입장에 네. 그는 2002년에 자신의 신앙적인 관점을 담은 엑소더스라는 앨범을 출시하면서 네. 본격적인 크리스찬 일렉트로니카를 선보이게 되고요. 네. 일렉트로니카적인 요소를 가진 신디사이저를 사용한 음향이 아니라 네. 진짜 트랜스 테크노 기법을 사용한 앨범이에요. 이 엑소더스라는 앨범은. 그래서 출애굽기를 테마로 만들어졌고요. 일반 일렉트로니카 씬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 리로디드 발음이 이러죠. 매트릭스 리로디드 같은 세계적인 영화에도 삽입돼요. 네. 많은 영화 예고 영상 배경음악으로도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가사 없이 사실 대부분 이 일렉트로니카라는 장르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사에 있잖아요. 가사. 가사가 없이 음악만으로 고조시키고 흥분하고 그렇죠. 그 네. DJ잉으로 승부를 걸잖아요. 네. 가사가 네. 있어도 별게 없죠. 별게 없죠. 계속 반복 반복. 예. 네. 네. 그런 부분에 아주 딱 스탠다드하게 적용이 된 그런 네. 음반이었고요. 네. 우리가 봤던 그 진호의 네, 네, 네. 예. 진호라고 그냥 이렇게 말해도 안 건방. 뭐, 예, 예. 그 활동명이 진호이시니까 예, 예, 예. 진호. 진호의 디제잉하고 거의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래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은사 공동체 기반의 예배에서는 사실 이런 시도가 좀 유효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주인 사람들에게 풀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다소 보수적이고 어떤 말씀 기반의 어떤 양육 공동체에서는 분명히 거부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시도들 이후에 예배 음악으로서 본격적으로 시도된 게 뭐냐면 힐송 키즈예요. 네. 아, 힐송 키즈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힐송 영앤프리 힐송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락에서 결국 전체적인 팝의 흐름이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일렉트로니카로 결국 넘어왔어요. 네, 이거는 뭐 그렇죠. 세대적으로 부인할 네. 수 없는 얘기고요. 네. 젊은 세대가 락 뮤직이 아니라 일렉트로니카를 듣고 자란 이 시점에서 힐송이 아마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넘어가자. 뭐 이런 느낌. 물론 여전히 밴드 음악 기반의 미국의 무슨 마룬파이브 같은 팀도 물론 있죠. 네. 물론 있지만 마룬5도 그냥 밴드가 아니라 이제 락뮤직에 일렉트로니카가 유입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확실히 밴드 음악보다는 이제 테크노, 아니, 그, 뭐죠? 일렉트로니카의 세대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예. 힐송 영앤프리는 앨범이 굉장히 최근이죠. 그렇죠. 2013년? 그러니까 2010년대를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들의 현장에서도 그 음악을 풀어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음반이 이제 정리되고 만들어지는 시간들도 생각을 한다면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힐송 키즈의 슈퍼히어로라는 노래들 한 번쯤 네. 들어보셨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해요. 방방방방 뛰면서 네. 정말 빠른 BPM에 네. 어린이 사역에는 이게 굉장히 거부감 없잖아요. 한번 이 슈퍼히어로라는 노래는 여러분들도 아마 듣기 크게 거부감 없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 노래를 듣고 성장한 10대가 지금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되었어요. 이제 설명할 영앤프리의 기초입니다. 네. 이제 영앤프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완성된 형태의 일렉트로니카 워십 뮤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냥 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힐송 영앤프리를 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이제 일렉트로니카의 완숙기라는 어떤 상징성을 들고 나온 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발라드 가수이기 때문에 네. 전 발라드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음악 들을 때 편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 음악을 듣든 이렇게 가장 최근의 음악을 듣든 저한테는 사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한테는 여전히 시끄러운 음악이고 불편한 음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앤프리 네. 에 담긴 어떤 메시지라든가 음악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들으면 꽤 흥미로운 걸 여러분도 저와 같이 좀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힐송의 어떤 사역이나 공연 예배를 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단 굉장히 어두운 무대에서 레이저 조명을 사용하고 네. 영상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팀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영상적인 하드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효과를 잘 알고 누리고 있는 팀인데요. 네. 이 일렉트로니카라는 장르는 이런 것과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 음악입니다. 네. 굉장히 밀접하죠. 네. 시각적인 효과. 그냥 음악만 들어서는 그냥 시끄럽기만 할 뿐인데 그 무대를 같이 보면 아 이게 훅 오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의 대세의 조류가 됐을까를 이해하는데도 힐송 영앤프리의 무대를 보시는 것은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팀이 플래닛 쉐이커스. 플래닛 쉐이커스. 예, 예. 잘 아시겠지만 힐송도 호주 팀이잖아요. 네. 플래닛 네. 쉐이커스도 호주 팀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호주가 왜 이렇게 훌륭한 팀들을 배출을 했을까? 네.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매드맥스 영화가 광풍이 불었는데 거기 빨간 쫄쫄이 그 빨간 내복 네, 맞아요. 기타 하면 사실 굳이 등장할 필요 없는 그 캐릭터가 그 영화의 상징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 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음악혼이 있는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영화 쪽은 확실히 호주가 굉장히 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교육하고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음악 쪽도 확실히 그렇다라는 느낌은 들고 또 아무래도 영어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또 네. 미국이나 영국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으니까 더 강점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 찾아보니까 자체 시장도 꽤 크더라고요. 네. 예,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음악 시장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배경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마땅히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네. 추측을 해보고요. 요즘에 그 저희 딸이 가요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 댄스 음악들이 이제 토탈 이제 100위 하면은 그 중에서 한 70-80% 정도는 아마 댄스 음악이더라고요. 보면 하우스 쪽이랑 EDM 쪽 계열의 어떤 신스 계열의 그런 그 악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가요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리고 그러진 않아요. 폭넓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려면 네. 그래도 그런 거 음악은 들어도 된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세상 음악 들으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다른 반대편에 있는데 이 다음 세대들은 그런 어떤 신스 계열의 음악들, 섞여 있는 음악들, 하우스 음악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거부감을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희와 또 다르겠죠. 예, 예. 근데 확 다르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의 절충점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음악이 EDM만 가지고 음악을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악기들이 잘 커버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장르? 그런 장르들을 만들어서 또 무대에 세워주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예배 때 사용되어주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네. 그 듣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음악들과 네. 지금 뭐 20대들이 들은 음악들과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또래 가수들은 만나서 이렇게 노래를 해보면 서로 비슷비슷해요. 네. 뭐 신승웅, 변진섭, 이승환 네, 이과들이에요 다. 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뒷세대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R&B에서 하는 꺾기들이 네. 다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나이가 되면 그걸 추거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네, 네, 네, 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몸의 배인 네. 그 음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린 세대들이 듣는 음악들을 우리가 뭐 이런 음악들 듣지만 하고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음악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르에 대한 이해보다 네. 지금 어린 세대들은 네. 아마 또 다르게 그 음악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들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폭넓은 시야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해할 수 있는. 그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얘기에 대한 굉장히 지혜로운 해법을 무한도전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무한도전은 어쨌거나 전 연령대가 보는 네. 프로잖아요. 네. 아주 웃기고 아주 즐겁고 네. 뭐 거기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박명수가 했던 맞아요. 어떤 작곡해서 네. 발표를 하는 그게 있었죠. 특집이 네. 있었죠. 그걸 통해서 아마 전 국민이 그동안은 관심 이런 뭐 솔직히 EDM에 관심 없었던 분들이 도대체 EDM이 뭐야고 관심이 아마 생기셨을 네. 거라고 생각해요. 뭐 강남 강북 멋쟁이 네, 네. 뭐 이런 거 맞아, 메뚜기 맞아.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말도 안 되고 정말 저는 뭐 뒤죽박죽이지만은 근데 굉장히 무한도전은 그런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음악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음악의 어떤 스토리라든가 네. 과정을 부여함으로써 네. 사람들이 이 음악을 접할 때에 막연한 어떤 0에서 1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호흡하게 하는 그 과정. 이번 사실 문제도 저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 교회와 네. 이 음악을 화해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면 네. 참 부드러웠을 때는 제 생각에도 우리 참 매체가 없어요. 맞아요. 이런 걸 설명해 줄 전문가도 없고 네. 그래서 안 됐을 거라고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아쉬운 거죠. 좀 그런 매끄럽게 해주는 과정이 있었다면 무조건 이건 사탄의 음악이라고 치부하시는 반대편 분들의 이야기 말고 좀 왜 이 음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를 진실하게 설명해 줄 어떤 과정. 네. 그래서 저는 좀 무한도전을 보면서 좀 반면교사를 하고 있는. 네, 이번에 또 그 무슨 가요제 하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그 아이유 씨랑 박명숙 씨랑 붙어가지고 EDM을 할 것인가 발라드를 아이유의 발라드를 그렇죠. 하면서 네. EDM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 고조되는 부분들을 아주 정확히 거기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무한도전을 보시면 저희 무한도전 막 고조되는 게 있으면 아 저게 빌드업이구나. 빌드업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쭉 하고 떨어지면 이제 네. 드롭이고. 그래서 지금 전사님께서 잘 말씀을 몇 네. 팀들 해주셨는데 네, 네. 힐송 영앤풀이나 플래닛 네. 쉐이커스 같은 팀의 네. 영상들을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네. 네. 이 팀들 라이브에서 보면은 실제 연주자들이 드럼 연주하고 네. 각 세션들 다 네. 연주하세요. 그러니까 네. 어떤 또 일렉트로닉의 그 EDM과는 조금 달라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 할 수 있게 어떤 네.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잘 찾아오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전형적인 어떤 일렉트로닉 EDM 쪽 음악들과는 네. 다르잖아요. 그쵸. 가사들이 굉장히 많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모던워십과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것들이 조금 그 음악적인 표현의 방법들이 네. 일렉트로닉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됐고 네. 저는 지금 이제 이 팀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좀 바라봤어요. 네. 네.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EDM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네. 이제 클럽 음악이고 네.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한 음악이에요. 사실 이런 음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것은 클럽에서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인 거죠. 그런데 네. 저번 시간인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CM이라는 장르, 종교 음악이라는 장르는 보면 네. 모든 음악적인 장르 중에 유일하게 네. 어떤 음악적인 색깔로 나눈 장르가 아니라. 네. 뭘 말하느냐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네. 나눈 장르가 유일하게 CCM 종교음악이라는 그렇죠, 장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용도로 정해진 이 음악을 네. 메시지가 주된 음악에서 사용할 때는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단지 그대로 그것들을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현하는 뮤지션들이 네. 어떻게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음악적인 형태에 더 좋은 어떤 메시지들은 무엇이 있을까? 네. 이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접목이 네. 된다면 네. 아마 조금 보수적이거나 네. 이 음악에 많이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네. 조금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이러한 문화들의 매일 클럽에 가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각 나라마다 음악적인 그런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음악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네. 자신의 음악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네. 이것들이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와서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이제 그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네. 지점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거기다가 많은 보수적인 교회 안에 많은 분들께서 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게 되는데 왜 안 되냐 이거는 이게 된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됩니다. 네.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네. 하는데 네. 그분들을 잘 수용하고 네. 안아줄 수 있을 네. 그런 어떻게 표현하면 저분들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저분들께 네. 그런 고민들이 함께 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라면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분들을 우리가 참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힘든 게 넌 크리스찬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오히려 쉬운데요. 그렇죠.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다른 신앙관과 가치관과 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정말 네. 힘들더라고요. 꼭 마지막은 안 좋게 끝나고 등 돌리고 헤어지게 되거든요. 아 오늘 예.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네. 이것들을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네. 할 거야. 뭐 그것도 좋은데요. 네.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향유하면 되고 네. 또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셔서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고민들이 함께 네.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 하는 차원에서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찬양 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들도 있지만 야곱의 축복처럼 그 띠를 들고 막 기차를 하고 막 그러는 풍경을 좀 간혹 볼 때가 있거든요. 사역을 할 때 서로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때 EDM이 장르가 사용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나잖아요. 신나고 막 서로 그냥 막 춤도 추고 같이 그 허물도 없어지고 남녀노소 막 같이 이렇게 춤추고 하나 앞에 예배하는 건 예배하지만 친교, 교제를 위했을 때의 어떤 그런 음악들도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는 음악, 찬양하는 음악의 어떤 그런 장르들은 좋은 것이고 교제하는 거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류의 어떤 그런 음악들로도 사용되어지면 굉장히 네. 귀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봐요. 제가 네. 좀 찾아본 게 있어요. 어떤 거가 있죠? 실제로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블로깅한 글을 조금 제가 찾아봤어요. 네. 네. 놀랍죠? 네. 이런 준비를 해오다니. 틈새시장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네. 네. 나무서랍이라는 분이고요. 저 본 실명은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글의 일부만 발췌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 글이 아마 좀 선입견을 좀 걷어가 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 상황에 대한 묘사예요. 네. 오프닝은 그야말로 축제와 같았다. 그 어떤 네. 곳에서도 이렇게 내가 몸을 마구 흔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처음엔 가요, 무려 가요, 빅뱅에 맞춰 학생들이 춤췄고 이어서 랩을 했고 환호성 속에 등장한 그는 엄청 멋지게 랩을 했고 이게 전문가와 어떤 일반 대중들의 시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 네. 멋지게 랩을 했고 그 랩 가사 또한 무려 성경적이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낮은 삶을 살자라는 내용인데 네. 모두가 팔을 흔들며 한 목소리로 힙합 음악에 맞춰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하며 팔을 휘젓는 것은 삐딱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은 멋있었다고 말하겠다. 이후에 문제 EDM이었다. 나는 앞자리에 있었고 무척 신났고 즐겁게 즐겼다. 그게 다였다. 많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몸을 음악에 맡기고 충분히 즐겼다. 즐거웠고 재밌고 행복했다. 네. EDM에 맞춰보는 주이름 찬양 생소하고도 너무 웃겼는데 그래도 뛰며 목청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재미있고 웃겨서 이 상황은 이 장면을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찬양 가사 중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이거 아시죠? Blessed be your name. 이라는 부분이 있다. 진짜 내 인생에 어두운 날이 오면 EDM, DJing에 맞춰 땀범벅이 되도록 뛰어 목이 터져라 왠지 어색한 이 주이름 찬양을 부른 이 시간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시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학생은요. 그 EDM 그 시간에 이 가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사가 그렇죠? 들렸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음악은 CCM은 메시지 음악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이 가사가 정확하게 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에게 뭐 평생 정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두운 날이 찾아왔을 땐 이 가사를 생각하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파급력을 미쳤는데 과연 이 사역을 누가 폄하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입장을 얘기하라면 죄송한데 저는 좀 반대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좀 충격이시죠. 저는 별로예요. 예배에 EDM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제가 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음악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단 보편적인 그림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나이대 사람이 하긴 이미 조금 힘든 부분이 그렇죠.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보고 그걸 하라 그러면 반대지만 누군가 자라나는 누군가 그 음악을 한다면 저는 정말 제가 제 돈을 주어서라도 그 음악을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열매들이 이런 방금 말했던 이런 분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었던 얘기를 봤을 때는 우리 IVF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초이스를 한 거고 지금 나눴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라면 충분히 이거는 오프닝으로서의 어떤 제대로 된 오프닝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저도 저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현장에서 또 보는 것과 영상으로 담겨진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도 분명히 다를 수 있고 그 음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것들이 선입견의 바탕을 둔 그런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오늘 좀 제가 센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편집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편집을 지금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아니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진짜 저는 근데 두려움은 있어요. 이렇게 잘 받아들이신 분은 이분이 IVF의 리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음악을 잘 몰라도 음악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성숙함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무작위로 뿌려졌을 때 과연 저 홍대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홍대 알러뷰 홍대. 그러나 그곳에 들려지는 것과 변별력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험성은 저는 분명히 들어요.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네요, 저는. 그런 특정 장르들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예배를 얘기할 때 늘 항상 혼동하는 게 예배와 회중 예배를 항상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당연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예배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감히 이걸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우린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회중 예배적인 관점에서는 전도사님과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나이가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또 접한 문화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중 예배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늘 항상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봐야 되고 또 저희 교회도 요새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함께 불편하지 않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선 전도사님과 굉장히 같은 생각입니다. 진님도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딸아이한테 가요 듣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지 않던 예수님을 알든 예수님을 모르든 삶의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음악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모두가 다 조금씩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에 우리가 삶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음악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가가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좀 과민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에요. 나는 클래식밖에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르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저것 다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어떤 뭐 음악적인 장르라든지 삶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네. 한다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들은 네. 좀 피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전사님도 마무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꼭 음악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삶이잖아요. 네. 예배는 우리의 삶이고 예배에 어떤 음악을 도입했는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네. 생각해요. 다만 다수가 함께 누리기에 좋은 음악적 요소, 좋은 예배적 요소가 된다면 그건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네. 다만 아까 우리 진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뮤지션들이 좀 고민하고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은 네. 걸리겠지만 그 극복될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것이 극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의 CCM 시장이 네. 지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결국은 누릴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배척할 것인가 선택하는 거는 결국은 리스너들인 것 같아요. 우리 네. 청취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자유하게 들으세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원래 청관홍 목사님과 뉴제노워십도 다루려고 했는데 아. 예, 저희가 오늘 그 진님이 네. 길에서 죄송합니다. 예. 아, 네. 오랜 기간 예, 지체하시느라 아,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청관홍 목사님을 다룰 때 그 뉴제노워십을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힐송 영앤프리 같은 팀들의 음악을 네. 들으면서 그 모던워십의 그 연장선이라고 상당히 느꼈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요. 아니 이렇게 초조해하시고 당황하시는 네. 걸 저도 처음 보네요. 예. 제가 왜 그랬죠? 그게 제가 9회 10회 때 마음이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아마 네. 저도 CCM을 하는 사람이고 네. 찬양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네. 제가 만약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만들고 노래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제 고민 같은 거죠. 맞아요. 저도 부족함이 많고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잖아요.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네.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진호님께 네. 신뢰가 됐다면 예, 용서해 주시고 아, 신뢰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응원하고 네. 더 멋진 모습으로 많은 네. 분들께 네. 좋은 네. 음악 들려주시길 응원하고 네. 응원합니다. 예, 페북에서도 네.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네. 아마 다음 시간 방송은 전도사님이 안 계실 거고요. 다다음 시간 방송은 예,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네. 예, 같이 모였습니다. 진행의 주창훈 진천대현 제작 CCM 공방 제작 지원 로즈베이였습니다. 로즈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